대륙간 탄도로켓 후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의 대성공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했습니다. 러시아의 따스, 꼼소몰스카야 브라우다, 24 텔레비전, 1 텔레비전, 빠뜨리오띠 모스크바를 비롯한 통신, 신문, 방송, 인터넷 홈페이지들, 이란의 이르나 통신, 볼가리아 베테아 통신, 우루과이 신문 라 후벤투두, 인디아 신문 오션 뉴스 포인트, 일본의 교도 통신, 지지 통신, NHK 방송과 백두산 제스코 조선친선협회,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, 나이지리아의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진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우리나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전문 또는 요지로 보도했습니다.